처음 널 봤을 때 나는 어렸었고 함께였을 때 늘 철이 없었지. 사랑이 사랑인 줄 몰라 받기만 했었어. 매일 밤 하늘에 네 모습 떠올라. 아닌 척 해봐도 다시 널 부른다. 이제 내 안에 있던 널 떠나보내려 해. 좀 더 강해져야 해. 눈물 흘리지 않게. 쓰리고 또 찢겨도 내 심장이 멈춰도 내 사랑이 그 사랑이 언제나 날 일으켜. 한때 정말 사랑했고 너가 내 삶의 전부였고 내가 살아갔던 이유고 내 힘의 원동력이었어. 누구보다 더 예뻤고 난 너로 진호만 부였고 널 생각하다 할 일도 또 있고 하루가 다가서 이제는 시간이 흐른 만큼 널 떠나보내려 해. 난 어떻게든 너가 줬던 사랑으로 버틸게 이 세상. 흐린 바람에 또 가슴이 아파와 깊숙이 파고든 너를 또 그린다. 이젠 심장이 멈춰도 네 사랑이 그 사랑이 언제나 날 일으켜. 내 가슴 찢어져도 너를 보내줘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어. 내가 너를 보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싫어.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. 밤마다 네 사진을 보내. 저를 다시 한번 내게 돌아와줘. 그날까지 날 기도해. 소중했던 추억들 가슴 속에 묻어 영원.